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제10차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뉴욕에 체류하고 있는 리흥식 조선유엔 무송대사가 12일 유엔 총사에서 유엔 인권리사회 산하 장애자 권리 담당 특별보고자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귤라르를 만나 담화했습니다. 담화에서 대사와 특별보고자는 지난 5월 초에 있은 특별보고자의 조선 방문이 조선과 장애자 관련 국제기구들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에서 출발점으로 되었다는 데 대해서 견해를 같이하고 장애자 권리 보호를 비롯해서 진정한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보다 심화시키는 문제들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리흥식 대사는 조선에서 격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종치 아래 장애자들을 포함한 전 체민이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데 대해서 소개하고 장애자 권리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의 해당 기관들에서 특별 보고자가 조선 방문 시 제기한 권고들과 관련한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특별 보고자는 조선 방문 기간 훌륭한 환대를 베풀어주고 장애자들의 권리 보장 실태를 현지에서 직접 볼 수 있게 해준 데 대하여 조선 정부의 사의를 표하고 이번 제10차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조선 방문 종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엔 협조기구들이 조선의 장애자 부문 협조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며 특히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조선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원만히 이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흥식 대사는 공화국은 적대 세력들이 인간 춤을 들인 탈북자들의 증언과 날조 자료들을 근거로 들고 나오는 극도로 정치화된 인권 논의나 협력은 전면 배격하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진정한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는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했습니다.